이별 여행. 불타고 있던 내 사랑이 한순간 제가 돼버렸지만 너 너를 다시 부르는 내 목소리 우리 추억들이 가득한 곳엔 비가 내리고 들리지 않았던 내 귀에 넌 점점 들리고 텅 빈 내 가슴을 조여와 주와 날 울리고 날 떠나보내 저 멀리로 혼자 떠나 저 이별 여행 속으로 사랑도 미래도 내 가슴도 숨 쉴 수가 없어 너를 보낸다 저 이별 여행 속으로 모두 사라져도 가버려도 추억에 살고 있어 한참을 헤매다가 나 혼자 우리 이름 추억의 다리 위에 도착 한참을 걸었지 사랑은 내게 참 버거웠지 어려웠지 서러웠지 철없던 내 모습 내 등 뒤에 서서 눈물 흘리던 너 만질 수 없는 너